여러분, 대프리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대프리카. 대프리카 뭐냐면 대구 날씨가 너무 더워서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그래서 대프리카예요. 저도 대구를 가봤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분지예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요즘엔 대구만 더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교회 오시면 두 분씩 꼭 앉으셔야 되는데. 자, 빨리 짝을 지으셔가지고. 자, 두 분씩. 아, 빨리 짝을 지으세요. 저쪽으로 집사님이 가시든지 오시든지. 예. 네.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자, 짝을 지어서 인사를 하는데, 두 분이 넘으면 세 분이 해도 괜찮습니다. 예, 세 분이 해도. 예. 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더우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시원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또 묻는 겁니다. 너무 더우시죠? 찬양하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예배 드리면 시원해요. 그 요즘에는 잠이 잘안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에 자주 깨고, 자주 깨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새벽에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로 오시면 돼요. 계속 누워 있어서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깨면 아, 주님이 기도하러 부르시는구나. 시원한 곳으로 가야지 하고 오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이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누가복음에는 관원으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 유대 관원으로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명만 짧으면 그죠? 가장 좋은 신랑감이 되는데. 아, 부자 청년은 남들이 볼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나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보면 그가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려왔다는 것은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꿇어 앉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매우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꿇어 앉았다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네번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를요. 어떤 경우냐면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걸린 자가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 이 청년이 얼마나 갈급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인데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분명히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급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분명히 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관한 답을 듣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슬픔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만 실상은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이는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이 말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의 항목을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를 나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치 이 청년이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보통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지켰으니 청년은 당연히 율법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자신이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 항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그에게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주님은 이 청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다 지켰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지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위가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가르쳤어요?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항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정말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허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물었을까요? 청년이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아닙니다.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청년은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지켰습니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형적인 행위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외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에,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모든 율법 준수는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계명을 다 지킨다 해도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11조와 주일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내일처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으면요? 진정성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니면 정말 무늬만 겉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진정성을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은 꿇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부자 청년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말로 무릎을 꿇지 못한 것일까요? 21절 하반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갈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달려와서 자신의 무릎을 꿇기까지 정말 간절하게 자신이 알고 싶은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청년이 묻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영생을 물어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영생을 간구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재물을 영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더욱 연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묻고 있지만 사실 너는 하늘의 영생보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해 의착이 있구나.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런 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청년이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그것에 애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보면 이 세상의 것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누구야?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겠습니까? 아니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청년은 재물을 가장 소중히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자녀이든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버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셔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까 이 두 형제는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건물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생계의 수단을 버렸던 것이고 혈연관계를 버렸던 것이고 재산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쉽지 않는 말씀이죠.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즐거운 소리, 좋은 소리, 뭐 행복한 소리를 많이 들려줄 수 있지만 그걸 들려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우리 목숨까지도 예수님과 그 가치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도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서도 그분이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아니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에서 알아야 될 유일한 분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위해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왜?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영생의 삶을 위해서 어리석게도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영생의 삶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위해 영생을 위해 모든 소유를 주님은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밑에 있는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부를 드려도 남을 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청년이 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영생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진 않으시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생을 묻는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기 때문에 주님은 행함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밖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애초부터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해질 수 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 오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굉장히 어려운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들, 법 없이도 살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극단적인 그 법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왜 줬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청년이 그 앞에 근심한 거예요. 자신은 그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근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결단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롭다고 믿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의 외형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겉모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소유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진주 장사가 밭에서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진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것을 살 만큼 그것은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속한 염려와 유혹과 거짓과 쾌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